어제 본문은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된 자, 이 약자들을 돌봄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율법으로 받았는데, 이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 약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율법을 세워서 그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 가운데 나타난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품꾼의 상황입니다.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공공하고 빈둔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또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강일해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방 사회에서는 공공하고 비난한, 가난하다는 뜻인데, 이 품꾼들이 그들을 부리는 주인들로부터 멸시받고 학대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항상 가진 자들은 귀하게 대접받으며 못 가진 자들을 멸시하였고, 못 가진 자들은 또 천대받고 또 가진 자들을 섬겨야만 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가진 자들을 못 가진 자들을 돌봐주고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학대하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계신 베트남에서도 제가 가서 보니까 한국과는 격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많은 한국 이민자들이 또 주재원들이 베트남 현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또 욕을 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말살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눈이 아닌 또이 사람들의 눈으로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악된 행동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물질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또 능력으로 물질로 억압하는 이 행동들 가운데 인간의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함께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든지 또 손님이든지 상관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이. 그래서 15절에 보면 공공하고 비난한 자들을 이 비난자들의 품삯을 당일해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품삯이 비록 고용주가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품꾼에 있어서는 그와 그의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자기 입장만 생각하여서 그 가난한 품삯을 속히 지불하지 않고 그 품꾼과 그의 가족들을 안는다면 그의 품꾼과 그의 가족들은 하루를 굶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품꾼은 다음날 힘이 들어서 일을 하지도 못하게 되므로 그 생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반드시 가난한 품꾼의 입장에서 그의 형편과 또 심정을 이해하고 그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속히 품삯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웃사랑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의 형편과 심정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것을 베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또 공감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은 그저 자기만족이고 상대방을 괴롭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하루 동안 일한 품꾼에게 수고했다고 품꾼에게 음식으로 대신한다면, 품삯을 음식으로 대신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차려지고 귀하게 많은 음식이라도 할지라도 그 품삯으로 가족들을 부양한 품꾼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품꾼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는 한 후배가 이 대동맥 판막을 교체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대에 갑자기 급사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우연히 감사하게도 그것을 미리 발견하여서 이것들을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수술을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 움직이기가 이 뼈를 하고 이 심장을 이쪽을 제거하고서 여유부선 하는 수술이라서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족들을 돌보기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가정에 두 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아빠가 오랫동안 놀아주지를 못하니까 장난감을, 엄마가 혼자 보기 힘드니까 장난감을 사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스스로에 잘 누워있지도 못하고 식사도 잘 못하는데 제가 그 동생한테 아무리 맛있는 고기를 사다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같이 축구하자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할 수 없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이에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약하고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형편을 배려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참된 이웃 사랑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 또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참된 이웃의 이웃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두 번째 상황이 나오는 게 뭐냐면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지 않고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즉 아비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할지라도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인격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죄 때문에 책임을 대신 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얘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죄를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독립적인 관계 가운데 그가 각 사람이 그 상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이르라 나는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 없는 3,4대를 징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부가 지은 죄의 영향을 받은 그 자손들의 죄로 인하여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열왕기 상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자세히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여로보암을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그 죄악의 영향 가운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독립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모두 귀하게 여기신다. 그들의 부모가 어떠했든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가, 관계 가운데 있는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심판을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또는 자녀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할 율법을 만드심으로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책임, 그 형벌, 그 심판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배려, 또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이면서 무거운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뛰어난 자식이라고 해도, 또는 아무리 못난 죄악된 또 부모나 자식이라고 해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으세요? 하나님과의 일대의 그 관계의 친밀함에 우리의 삶과 죽음, 이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7절, 18절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기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고 과부의 옷을 그대로 하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은혜 베푸실 것을 명령하시면서 타국에서 종되었던 자신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바로 은혜를 받은 자만이 또한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부터 21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또 다른 배려를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남겨두라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떠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출 중에는 그들이 차지해서는 안 되는 가난한 자들의 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이 가난한 자들의 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 또 혹은 열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로 자라나지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목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몫을 자기들의 밭에서 자기들의 수고로 자라났다고 해서 자기들만 취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는 그런 사악한 일이었고 또한 자신들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밭과 또 그 포도원 모든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가난자들의 몫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어야만 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셨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소득 가운데도 이것은 다 내 거야 라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이미 받은 은혜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물질을 맡기셨으면 그것은 그 물질을 더 잘 관리하여서 주변의 어려운 형제들을, 이웃들을, 손님들에게 나누어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다 가져가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이 말씀을 잘 실천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보아스죠. 보아스.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기업은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다 넘겨진 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따라온 이 며느리 룻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경작지 하나 없는 이 두 과부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추수물의 얼마를 남겨두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배려하여서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이 명령을 실천한 이 보아스로 인하여서 룻과 나오미는 이 돌봄을 받게 되고 이 가정이 살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이 그의 아내가 되고 이를 통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이스라엘 왕 다윗을 낳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소득 중에 전부도 아닌 작은 것을 남기는 것. 자신에게 베풀어지는 것, 주어진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남겨둠은 아주 사소한 행동이고 이 율법도 사소한 제도인 것 같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것을 떼어놓는 이 희생 가운데 아니 원래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돌려드리는 이 남겨둠 가운데에 남겨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 또 아픔이 있는 자,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 은혜를 풍성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율법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며칠 전부터 제 딸, 둘째 딸 이 루아가 열이 많이 나서 좀 몸이 좀 아픈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째 딸 예아가 루아의 이마에 손을 얹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루아야 괜찮아?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세 살짜리가 한 살짜리한테.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아픈 동생을 챙겨주고 이 배려하는 모습 가운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아들, 딸들인 것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남겨두고 사랑하고 섬길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제의 사랑함을 보며 흐뭇해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실천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의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